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함께한 추억을 돌아봐 흐려진 빗물에 떠오른 그대가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흩어져가 있어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 시간을 거슬러 갈 순